그리워서 꿈길에서 만날까 잠들어 봅니다. 고운 눈매 외로움에 지친 나를 어루만져줍니다. 반가워 반가워 너무나 반가워 맺힌 사연 꿈에서 깨일까봐 그님이 가실까봐 옷 소매 부여잡고 눈물만 흘립니다. 꿈에서 깨일까봐 그님이 가실까봐 옷 소매 부여잡고 눈물만 흘립니다. 옷 소매 눈물만 흘립니다.